문을 열어도 될까요? 1번. 아니요. 마시면 안 돼요. 2번. 아니요. 문을 열지 마세요. 3번. 아니요.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. 4번. 아니요. 오늘은 만날 수 없어요.